있지. 우리 가정하고 정다운게 손에서 오늘 마주 잡고서 지난 어린 시절 아름다운 푸른 꿈을 그려보자. 바람 따라서 흐르는 저 하얀 뭉게구름도 그리운 사람 간직한 못 잊을 꿈인나. 간밤 꿈에 본 그리운 사람 둘 그리운 고향 아직도 아련히 잊지 못하네. 시절 아름다운 푸른 꿈을 그려보자. 바람 따라서 흐르는 저 하얀 뭉게구름도 그리운 사람 간직한 못 잊을 꿈인